최근 주조 아세안위원회는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조언선에 지원금을 기증했습니다. 전달식에는 주조 아세안위원회 성원국들인 말레이시아, 웬남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캄보자 대사들이 참가했습니다. 말레이시아 대사는 조선의 한북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큰 물로 많은 인적 및 물질적 손실을 입은 데 대해서 따뜻한 위문과 동정을 표시하고 피해 지역 인민들이 하루빨리 안착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리길성 외무성 부상은 주조 아세안위원회가 지원금을 기증한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를 200일 전투의 주타격 방향으로 정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이 피해복구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데 대해서와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여러 국제기구들이 인도주의 원칙에서 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자료적으로 통보했습니다. 최근 미국이 좋게 발전하는 조선과 아시안 나라들 사이의 관계에 쐐기를 치고 공정한 국제 여론을 오도하기 위하여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하고 그는 아시안 나라들이 적대 세력들의 음모 책동에 각성을 높이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선과의 쌍무관계를 발전시킬 때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. 주조 아세안위원회 성원국 대사들은 최근 미국의 가중되는 제지와 고립압살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는 조선의 입장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다고 하면서 주권국가들에게 자기의 일방적인 요구를 내리먹이려는 것은 철두철미 주권국가에 대한 자주권과 평등권,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심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